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경축하여 제5차 4.15범 인민예술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과 예술선전대 예술인들, 기동예술 선동대원들, 예술서적원들이 참가하는 축전은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수도의 극장 회관들에서 4개 부리로 나뉘어 진행되며 여술축전도 있게 됩니다.